love is amazing. You are my starlight, 내 맘을 비춰.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. You are my starlight, 참 행복해져. 창을 열어줬어. 내 눈에 비친 잔뜩 찐 그림. Yeah. 어색한 얼굴 뒤로 조금씩 웃어보던 너. 사랑스러워 참을 수 없었지. 기적처럼 발견한 너. 늘 미소 짓게 해. You are my starlight. 일상들도 처음 본 세상처럼 새로운 느낌만 매일 놀라. 어느새 날 바꿔 텅 비어있던 내 얼굴 위로 새로운 날 그려줘. You are my starlight, yeah, yeah, 내 맘을 비춰.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. You are my starlight, 그저 바람만 봐도 입가에 번지는 기쁨. 이토록 날 웃게 할 한 사람 너뿐이야. 감출 수 없어. 함께 있으면 내 맘이 춤추는 기쁨.